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부패와 무능, 무지로 남조선을 역대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박근혜 역도를 기어이 심판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교수들과 충청남도 지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단체들이 27일 연이어 시국선언문과 시국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2016 민중정골기투쟁본부는 2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상시국 행동회로의 돌입을 선포했으며 전 지역의 각계층 군중이 11월 12일 민중정골기와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낼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17.5%로 급격히 떨어졌던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28일에는 14%로 추락했다고 합니다.